먼지 쌓여 앞이 안 보이는 느낌 날 둘러싼 색깔 없는 거친 공기 마치 길을 잃어버려 멈춰있던 내 심장에 비춰 밝은 눈빛으로 또 조금 특별한 그 미소로 시작된 레이스 우승자는 그녀게 발버둥 쳐봐라 니들은 이미 패 뒤로 달려도 이겨 이건 핸디캡 그래 내가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해 Get you through the run I'ma get you through the run 시도 걸어 그녀 맘에 broom Track 위에 groove broom 차갑게 꺼져버린 엔진을 turn me up 천천히 잠들어있던 나를 들어 깨워 wake me up 위태로운 내 심장 oh, 꺼지기 전에 시동을 걸어 Go, go, go.